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참여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솔로몬이 그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백성의 안위를 보호하고 돌보는 자로서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특권이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고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 있어서 마땅한 의무이며 또한 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대제사장의 축복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7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축복을 말하기 이전에 5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평, 곧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만 완전한 평강은, 완전한 태평은 솔로몬에게 이르러 주변의 모든 적들을 제압함으로써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제압했고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7절에서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솔로몬이 백성에게 비는 첫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첫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형통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풍성한 삶, 절대 평안과 기쁨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이라도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낙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형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은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주어였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인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죄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관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구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의지합니다. 그 주님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형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